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20장 9절입니다. 130쪽입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지성을 쇠락하도록 일깨워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깨닫고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일평생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목회자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을 한 번쯤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오만 가지의 직업들은 그게 모두 육체와 관련된 직업들입니다. 그 직업 활동을 통해서 육체와 관련되어 있는 정신의 도움을 주는 그런 종류의 직업들입니다. 먹고 입고 쓰고 마시고 듣고 냄새 맡고 보고 즐기고 하는 심지어는 지식의 성장 모든 것들이 전부 그들의 육신적인 삶을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영혼을 위해 일하는 직업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자는 따라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사는 몸에 대한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적어도 그 과학적으로 의과적인 일들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영혼은 이렇게 만져지고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혼 자체에 대한 깊은 사랑, 그 영혼이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 존재의 본질이라고 하는 신념이 없이는 그 신념이 없이는 절대로 그 목회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 말이죠. 교회는 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낮아지는데 그럴수록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많이 나오는 것이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신학교마다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 학교를 가득 채우는데 그 실제로 학교에 가보면은 그 목사가 될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의 회심도 의심이 되는 사람들조차 신학교에 있고 진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신학교에 다녀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뭐 어제까지 집사였던 사람이 오늘은 목사가 되어서 나타나고 뭐 어느 교회에서는 버스 운전 기사를 하나 채용을 했는데 잘 꾀를 부리고 일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운전 기사를 야단을 쳤더니 운전 기사가 막 대들면서 너무 그렇게 사람 무시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속에서 지갑을 막 꺼내더니 탁 보여주더래. 사실은 나도 목사요 그러더래. 기사 목사가 됐어요. 뭐 그런 세상이니까 이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된다는 것을 아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직업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1960년대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래의 배우자감으로서 목사가 어떠냐 그랬더니 이발사 바로 다음이었대요. 그러니 뭐 90년대가 지나가지고 이제 한번 조사를 했더니 꽤 높이 올라가더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 예수 안 믿는 학생들의 눈에도 목사가 그래도 그 뭐 사회에서 뭐 좀 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은 목사의 소명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 흔히 상황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 목사가 됐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목회의 소명으로 나를 계속 몰아가셨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인도하셨냐 그랬더니 1차를 계속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신학교밖에 갈 데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가 보다. 교회가 무슨 쓰레기들이 모이는 데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연예인을 하다가 인기가 떨어지니까 또 목사가 되고 또 뭐 또 사업을 하다가 자꾸 망하니까 결국은 주의종이 되려나 보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 그런 것들은 소명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대학원에 교수 생활하고 있을 때 어느 학생들이 이제 입학원서를 냈어요. 마지막에 면접을 보는데 한 학생 보고 물었어요. 그래 신학교를 왜 들어오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었는데 그래 교수님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뭔 소리입니까? 우리 집사람이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우리 집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소명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신학교 왔습니다. 선생님 집에 가고 그리고 그 집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 부르셨나 봅니다. 또 한 사람은 왜 신학교 왔나요? 전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효도하려고 왔습니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저희 집에 80모가 노모가 있는데 일평생 소원이 아들 너 신학교 가는 것을 보면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신학교 왔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집에 가고 어머님을 입학을 시키십시오. 이런 건 모두 소명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빨간 줄 가서 다 떨어뜨렸어요. 그런 것은 소명이 아닙니다. 소명은, 목사의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의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오는데 그것은 평신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아는 그 사랑의 경험과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크게 깨달아져서 도저히 자신을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나가던 직업에 종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막 절실한 생각이 들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급기야는 그 영혼들을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서 복음의 소식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도록 내버려두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평범한 직업에 종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직업을 포기하고 자신의 온 삶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그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 목회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의 소명은 무의식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식 세계, 정신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느낄 수 있도록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양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목회입니다. 목회.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계획이 되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그러나 이렇게 가슴에 뜨겁게 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목매이는 눈물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두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러한 목사의 직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성적인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있고 영혼을 향한 견딜 수 없는 애절한 소명이 있는데 지성의 능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목사가 못 됩니까? 그렇습니다. 목사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직업 그 자체가 진리의 세계를 탐구하고 그것들을 연구해서 그것들을 조직화하고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말과 학문의 형태로 전수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고유한 직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죠. 10년을 공부를 해야지 의사가 됩니다. 육신의 몸은 기껏해 한 80년 있다가 사라질 몸입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이고 육신의 몸보다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깊이 탐구하고 그래야 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에 가시거나 제가 죽고 나면은 또 목회자들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공부 못하는 목회자 구하면 안 됩니다. 공부만 잘하는 사람 구하면 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소명과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구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진리를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그렇게 목회자 이상으로 불붙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위한 눈물, 영혼을 향한 핏빛 사랑이 가득한데 지적인 능력이 모자라면은 그 사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전도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목사 되지 말고 전도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전도자의 임무와 목사의 임무는 틀립니다. 전도자의 임무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를 좋은 목회자에게 데려가서 목양을 받게 하는 것이 전도자의 임무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눈물겨운 소명이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하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자리가 없으면 다른 데라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우리 교회에서 먼 시골로 파송하면 되죠. 그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다니면서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뛰어난 지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진리를 진술한 지난 세대의 진리의 말씀들을 담겨진 그 글들을 탐구하고 그 세계를 이해하고 그거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교리의 형태로 진리의 말씀의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넣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한 분량의 지성을 요구하는 과업이라. 그런 거를 기본적인 자격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목사가 되어서 쏟아져 나와요. 그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의 피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현대에 와서 목회라고 하는 말은 아주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전 그 단어가 싫습니다. 목회, 문자 그대로의 뜻이면은 모인 무리를 목자처럼 친다는 뜻입니다. 그건 나쁜 뜻이 아닌데, 그러면서 목회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그림을 보십시오. 이 목회자는 정말 특수인간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직업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일에 종합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직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루된 그 모든 일들이 또 그 목회자의 본업과는 상관이 없는 부차적인 것도 또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꼽아볼까요? 목회, 건축, 금융, 디자인, 인테리어, 미술, 행정 조직, 인사, 경영, 건물 관리, 전기, 수도, 배관, 페인트, 시멘트, 교회 바닥, 벽돌, 화단, 조경공사, 식물 관리, 열린 공간, 식음료, 생산, 판매, 식당 메뉴, 위생 관리. 더 해볼까요? 교육, 제도, 기획, 돈도 잘 꼬아야 됩니다. 소방, 전기, 가스, 안전관리, 도로교통법, 차량관리, 할부 보증까지. 어느 날 은행에 갔더니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빚이 많아요? 보증을 왜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또 교회에 쓴 거예요. 그게 목사의 목회라고 하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 일을 다 압니까? 다 알거든요. 나는 원래 그런 거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배우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됐다 이거죠. 근데 그거 배우는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탐구했더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훨씬 더 좋은 신자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목회예요. 그러는 동안에 그 속에서 목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그것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리의 전달자예요. 이게 목사의 고유한 직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다른 건 모두 목사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금융, 뭐 교회 건물 관리, 뭐 열린 공간 식음료 관리 다 할 수 있죠. 근데 해주는 사람이 없고 잘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너무 많은 달란트를 주셔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보입니까? 난 그게 보여요. 건물을 왜 저렇게 관리할까? 그러니까 괴로움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목사의 중심적인 일이 아니에요. 중심적인 일이 아니에요. 목사의 중요한 일은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현실은 뭐냐면 진리를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 나가달라고 하는 교회는 아무데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일로 리더십이 형편없다, 무슨 장로 누구 편만 든다, 또 뭐 어쩌다 해서 이제 시비가 붙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목사의 정체성이 진리의 말,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목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목사는 바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부름을 받은 거죠. 언젠가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 때 장로님 한 분을 불러서 그랬어요. 내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목회자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샘물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마음 속에서 샘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생명 샘물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게 목회자의 마음 속에서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와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하는데 내 마음에도 없는 설교하면 아무리 진리라도 그게 감동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목회자 속에서 가슴을 울리고 흘러나와서 이것들이 진리의 말씀의 형태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의 그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서 성도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목회자의 마음이 그 진리에 이렇게 젖지 않으면 어떡하나. 자기의 마음도 찌르지 않은 공허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본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비극이고 마치 그 엄마가 아이들을 사랑해서 요리해 주는 대신 인스턴트 식품 사다가 이 렌지에다 돌려서 껍데기 까가지고 주는 거나 똑같은 그런 그 목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기울여서 진리를 깊이 탐구하고 진리를 전달하는 자로 살도록 그렇게 교회는 목회자와 관계를 가져야지만 그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목회자가 하나님의 그 일주일 한번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죠. 정말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그것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향을 미쳐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그 진리를 통해 변화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단체와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만이 이 인간이 누구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참된 영생과 행복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이 진리를 위탁하신 거죠. 그 진리를 끊임없이 더 많이 깨달아서 더 많이 진리를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고 이미 깨달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목회자예요. 목사예요. 목사라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유명한 포도원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을 잘 지어놓고 집틀과 망대까지 다 설치하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먼 외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오갈 데 없는 그 소작인들을 불러서 거기에 들어가서 몸만 들어오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약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에게 준 여기에서 부쳐먹고 살아라. 그 대신 소장료는 내야 된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이제쯤이면 저 사람도 먹고 살만해졌겠지. 이제 소장료를 받아야지 하고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새 들어서 사는 주제에 몇 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종을 시컷 두들겨 패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다시 두 번째 종을 보냈어요.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한 채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죽도록 두들겨서 거의 반신불수가 되다시피 실려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내 말을 듣겠지. 그리고 종이 아니라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악한 포도원 소작인들은 야, 저 자식이 저게 주인의 아들 아니냐. 주인이 죽으면 이 포도원이 저 상속자에게 물려질 텐데 저자를 우리가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서 우리의 것이 되겠구나.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하느님이 그 주인이 가만 내비두겠느냐 예수님이 반문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깊이 만난 게 한 십몇 년 그래서 뭐 한 18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 이 본문을 읽고 참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포도원에 새들어 살았던 사람들이 주인이 와서 결국은 진멸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한 짓이 있으니까 죽었사. 그렇죠? 예. 그 주인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멸망당해 싸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자기의 포도원이니까 소장료를 받기 위해서 종을 끊임없이 보내는 것도 또 주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해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죽은 것도 이해가 돼. 왜냐하면 이 아들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결국 죽으시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 이미 죽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아들도 이 사람들에게 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죽는 것이 그게 이상하지 않다 이거죠. 여기 이 포도원은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원이요 그랬어요. 그 포도원을 이스라엘로 비유를 하나님이 하시고 거기에서 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포도원의 열매라고 보신 거죠. 그 주인이 포도원을 심는 것은 그 열매를 따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어간 이 아들도 이해가 간다 이거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종들이에요. 종을 보내려면 호위병을 딸려서 보내시든지 잘 몰라서 혹시 주인이 보냈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얻어맞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는 주인이 즉시 군대를 이끌고 출동을 해서 싹 처리를 해버리셔야죠. 그러든지 호위병을 딸려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보냈더니 이 사람은 막 시컷 두들겨 맞을 뿐만 아니라 막 욕에 욕을 먹고 그 능욕을 당하고 왔어요. 그래서 또 보내요. 그 세 번째 보내는 사람은 거의 반신불수가 되다시피 얻어맞아가지고 완전히 상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뭐 수레의 실로 돌아오든지 돌아왔어요. 근데 이 종들이 누구예요? 그 주인 옆에서 평생 그런 중요한 일을 시켰을 때 종들 중에서 시시한 종 보냈겠어요? 가장 충성스러운 종. 가서 소장료 받고 받아갖고 오다가 떼어먹을 만한 종을 보냈겠느냐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중요한 일에. 그러면 그 종들은 일평생 그 주인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 주인의 슬하에서 일평생 봉사하고 그리고 일평생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인의 명예만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존경하던 그 종인데 어떻게 주인은 종을 이런 식으로 대해서 죽어가게 만드느냐. 의심할 여지 없이 여기에 있는 종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고 오늘날에는 설교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큰 걸림이 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말이에요. 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돌이키고 회개하기는커녕 그렇게 죽이기까지 하는 그렇게 핍박하고 이 악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버리는데도 하나님은 가난자로 들려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설교자들을, 선지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말이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바깥에서 죽은 예가 거의 없어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때려 죽인 겁니다. 이게 결국은 설교자의 고난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들이 그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정하고 예쁜 차림으로 있다면 그렇게 있는 그곳에 갑자기 불이 들어와도 여러분들은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면 어느 한순간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는데 누가 불을 확 킨다면 정말 분노하지 않겠어요? 결국 사람들이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리에 참된 빛이 비칠 때 자기를 자기 스스로 참회하며 그 진리를 붙들거나 그래서 회개하거나 아니면 그 진리를 미워하고 그 미움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사람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에 대한 박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평생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시라고 할지라도 진리를 전할 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엿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나쁜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이유가 병든 자를 고치셨기 때문이었습니까? 굶주린 자를 먹이셨기 때문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굶주린 자를 밥 먹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전하는 그 진리가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진리를 미워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으니 이 진리는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특별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예수님이 특유의 화법으로 나도 너희에게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하라. 그럼 나도 대답해 주마.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알 텐데 그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세례 요한이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에게서 온 거냐? 만약에 하나님께로서 온 겁니다 하면은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던 회개하라는 선포대로 너희가 왜 회개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비난하실 것이고 사람에게서부터 온 겁니다 라고 하면 이번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너무 존경하고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답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성경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설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래서 설교 시에 보면은 무슨 테레비 연속극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코미디 같이 하는 그 목사도 있는데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명쾌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천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파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만이 원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설교는 거기에서 파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설교하고 있는 한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상을 전파하고 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뭐 설교 시간에 하는 그 수많은 농담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런 건 들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성경을 설교하고 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에 관한 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수많은 목회자를 향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겠죠. 우리 집에도 신방을 와주십시오. 새벽기도도 더 많이 인도해 주십시오. 철야기도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하고 같이 한번 야유회도 가십시다. 가끔 만나서 같이 좀 놀고 어울리기도 합시다. 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어느 일도 진리를 전달하는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고 그것을 방해하는 일은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설교자를 그 영혼을 죽이는 행동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다가 강단에 섰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토해놓는 사람이 그게 목사예요. 목사예요. 그게 목사의 정체예요. 정체. 그래서 좋은 신앙 생활을 하려면 목회자와의 친분에 이끌리지 말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네? 붙들려야 돼. 은혜를 조금 받으면 목사가 위대해 보이지만 너무 진리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은 누가 설교했는지도 잊어버려요. 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진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보이니까. 예배 생활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은 성경에 있죠. 근데 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깊이 찔리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삶을 돌이킨 여러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어요.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사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이 여러분들의 경건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적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 졸기만 하는 부모들이 집에 가서 가정예배 드릴 줄 압니까?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예? 자기가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없는데 돌아가서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고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그건 쉬우죠. 자기도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녀의 회심하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겠어요? 자기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자식이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 올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깊은 사모함으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맨날 지각이나 하고 제가 오늘 교역자들에게 얘기했어요. 10분까지 마당에 서 있고 나머지 다 들어와라. 이제 차츰차츰 줄여서 나중에 11시 끝나고 나면 아무도 여러분 영접 안 해줄 거예요. 그리고 문 닫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한두 번 예배에 넣는 일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면 하나님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11시에 교회 나오는지 압니까? 목표는 끝나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한 시간이 안 끝나면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그리고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죠. 예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와서 은혜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재주를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배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와서 침묵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반은 졸고 반은 깨어있고 들은 거 반은 이해하고 반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예배당을 나갈 때에는 뭐 들어올 때마다 훨씬 우울하고 기분 나쁜 상태가 되어서 그게 뭔가 혼돈스럽고 아주 짜증이 나는 상태에서 예배당을 나가요. 그런 삶을 얼마나 계속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요. 나도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겠어요?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다름질하며 하나님을 등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엇이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노래가 바꿔놓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무조건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해주면 그 마음이 바뀔까요? 욕설이라도 퍼부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돈을 벌면 그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아무 것으로도 그 마음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이외에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으면 육체가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대적하면서 삽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삽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의 육체로서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육체의 생명은 영혼인데 영혼의 생명은 진리의 말씀이라요. 그 진리의 말씀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며 붙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생활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일 하루 의무를 때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그런 은혜의 자원이 나의 심령 속에 부어지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기대와 간구, 사모함들이 그 마음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칼날 같은 진리의 선포 앞에 자신의 영혼을 버리고 관절과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고통을 받고 마음이 커다란 아픔을 경험해도 그로 말미암아 나의 전 영혼과 삶이 하나님 앞에 순결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과 결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누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건져낸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은근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분주함, 자녀들에 대한 염려 그리고 장신구와 세간살이 같은 일들의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맛도 못 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마치 여기가 무슨 요술하는 시간이 되는 것처럼 한번 와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뭔가 번쩍하는 일들이 영혼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값싼 게 아닙니다.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주시지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따라서 살고 진리와 함께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결국은 기회주의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육신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을 붙잡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그런 비양심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저 쓰레기통으로 밀려버립니다.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복받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아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전한 영혼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몸으로 난 피부치인 자기 자식이 회심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쩜 그렇게 인생을 행복하게 삽니까? 그 눈에서, 자식의 눈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그 가슴은 냉랭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입니다. 짐승도 그렇게 자기 새끼를 향해서 무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인도한 집회에도 450명의 아이들이 예배당을 가득 메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엄마 아빠가 무릎팍에 놓고 예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아빠도 엄마도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가르쳐주기만 하면 믿을 애들인데 안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마음 둘 곳이 없도록 가정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해로하면서 살려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이혼할 궁리나 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버림받은 아이들처럼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을 여러분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건 여러분 대에서 끝나야죠. 왜 그걸 자식 대에까지 물려갑니까? 자식을 낳았으면 그 아이의 육체와 영혼을 사랑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자신의 몸을 덮쳐서 자식을 보호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본능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런 식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냉담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죄 때문에 죄 가운데 살고 온 사람들은 여기 와서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억울해서라도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난 지난주 금요일 집회를 보면서 그랬습니다. 야, 이거 아니다, 이제. 아니다. 이제 이 부모들이 중보 기도를 하고 아이들이 집회를 하는 이게 아니다. 내 마음속으로 했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부모를 위해 기도할 때다. 내가 만약에 인도하는 예배가 매일 너희들 같이 예배를 드리려면 나는 춤을 추며 다니겠다. 예? 진리에 도대체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 교회를 인터넷으로 뒤져봐도 우리 교회처럼 맘만 먹으면은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교회가 없어요. 내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오늘 설교 정리본 나왔다 그러는 거 있죠? 2003년도에 설교한 게 정리돼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손만 뻗으면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버려져 있어요. 안 듣습니다. 진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지하실에 교회가 있을 때 교인 100명밖에 안 되는데 1년에 테이프 1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믿어집니까? 집집마다 가면 테이프, 설교 테이프 최소한이 라면 박스 한 박스씩 나왔어요. 그 다 한 개에 천 원씩 주고 산 겁니다. 지금 안 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듣는지 난 모르겠어요. 저 테이프 사역을 다 접어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합니다. 말씀이 그리워서 그렇게 기가라고 정말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풀 서비스를 해주니까 그까지 그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 그까지 그 매 언제든지 듣는 이야기. 김 목사 지가 가면 어디 가겠어요? 주일날 가면 만날 텐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불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걸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그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난해서가 아니라, 굶주려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 수 없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죄악과 강박함 주님께 기도하니 우리 불쌍히 여기사 치료에 은혜 허락하시네. 설교자의 보람은 이름 모를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자기의 설교에 박수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자의 기쁨은 화려한 예배당에서 위엄 있는 가운을 거치고 찬란한 불빛을 받으며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자의 영광은 자신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너무 깊이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설교자인 자신조차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설교자의 영광, 정말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가 말라있기도 하지만 생명수가 있어도 목마른 자가 없도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목말라 합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에게는 금과 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 주린 영혼을 그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나의 영혼의 이 핍절함을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목말라 합니까? 죄와 슬픔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기쁨과 생명으로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이렇게 드릴 때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깊이 꽂혀서 피가 흘러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엎어져서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무한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 벌레 같은 인간을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 버리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펑펑 울고 그 진리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그렇게 예배가 끝나야 해요. 끝나야 해요. 따라서 설교자의 영광은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 이상의 대접은 없어요. 그 이상의 영광은 없어요. 크지도 않지만 나 큰 교회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진리와는 상관없이 교회당을 드나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진리에 꺾어져 본 적도 없고 그렇게 꺾어져야 되겠다는 사모함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예배당, 그것이 큰 교회인들 거기에서 목회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배불러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중국을 갔는데 그 중국의 가난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힘들게 거기를 갔는데 그러더래요. 목사님 손을 꼭 붙들고 목사님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목자가 없이 이렇게 생활했는데 오셨으니까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어도 괜찮습니다. 오래만 우리에게 말해주십시오. 6시간을 설교하셨대요. 밤 12시도 새벽 6시까지. 주님의 사람이 내 마음 중심에 있으니 유혹이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니 여러분들은 인생이 곤고해지고 심령이 고단한 이유를 여러 가지 이 세상에 환경들의 핑계를 대지만 영혼을 그렇게 돌보지 않고 그만큼 살아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환경의 탓이 아니라 영혼은 영혼 자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진리를 붙들고 있을 때 그때 그 영혼이 아름다운 영혼이 됩니다. 영혼으로 하여금 진리를 붙들게 하는 것은 사랑이 그 진리를 붙들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깨닫는 것이 많아. 예배를 한 번을 드려도 수없이 많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바라는 것 없어요. 정말 바라는 것이요.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도 알았죠? 하나님 이외에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들이 뼈저리게 실패를 통해서 경험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았죠. 진리의 말씀 이외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 없다는 사실도 우리들이 터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권고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빛이 있는데도 그 빛을 버리고 어둠 속에서 살면서 그 속에서 끝없이 자기 자신을 학대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깊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가 없다면 나도 없다. 그 진리가 없으면 내 영혼도 살 수가 없고 내 영혼이 살 수가 없다면 나의 육신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진리 앞에 깊이 붙잡혀 순간을 살아도 영혼을 잇대어 살고 이 세상에 살아도 마음은 하늘을 보고 잠시 있는 이 세상에서 시간 속에서 쇠해가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자기의 자식들을 깊이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그 진리를 지성적으로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고백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겸손해서 하는 말이면은 내가 얼마나 스스로 대견하겠습니까? 겸손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작업복을 입고 갱도에 내려가는 그 광부처럼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두운 그곳에서 불빛을 밝히고 탄을 캡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불을 떼어서 여러분들을 덮이게 해줄 요량으로 진리를 캐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손을 붙들고 탄을 캐러 가지 말라고 한다면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불을 피워놨는데 여러분들이 추위와 어둠 속으로 도망치고 그것을 멸시해 버린다면 나는 여기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은 진리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도사 때 일이었어요. 전도사 때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전도사가 됐는데 애들이 태반이 회심을 안 했어요. 내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밥을 먹다가도 울었어요. 우리 애들은 회심을 안 했는데 내 목구멍에는 하나님 밥이 넘어갑니다. 숟가락을 놓고 울었어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가서 2년 동안을 철야를 했어요. 그때는 건강이 허락을 했어요. 2년 동안을 밤을 새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아이들이 놀라지 마세요. 180분을 설교를 했어요. 매주일. 9시 반에 설교 시작해서 12시 반에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석고상을 깎아놓은 것처럼 180 동안 미동도 안 했어요. 설교를 들으며 끊임없이 울어요. 심지어는 설교를 듣다가 절도를 했어요.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죄가 대조가 되어서 너무 찌르니까 신음소리를 내고 쓰러졌어요.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난 그 사랑스러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진리의 목마른 새별 같은 눈망울. 무엇이든지 믿으려고 하는 그 별빛같이 초롱초롱 빛나는 눈동자. 9시에 예배 시작인데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7시서부터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2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문턱도 못 가봤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 하나님. 사랑. 철저히 예배해요. 예배가 끝나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기쁨 속에서 심령에 가득히 신령한 빛이 가득 차고 어떤 아이들은 회개하다 지치면 친구의 품에 기대어서 눈물을 흘리고 친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찬송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간절한 목마름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는 생명과 사랑의 부족이에요. 그래서 그런 충만한 진리의 은혜 앞에 우리가 깨뜨려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임재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그래서 그 속에서 차오르는 신령한 기쁨과 그 기쁨과 사랑 속에서 주님처럼 멸시와 욕을 당하며 내가 가정에서 죽고 그러면 내 아내와 내 남편, 우리 새끼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버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이 진리를 모르는 불쌍한 나의 이웃들에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오겠어요. 이 놀라운 힘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화려한 예배당, 잘 짜여진 조직, 박사학위 가진 목사에게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진리의 위대한 힘이 아니면 어디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두 시간을 예배 드리면서도 아무 느낌 없이 차가운 얼굴로 핏기 없는 얼굴로 예배당을 빠져는 나가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면 여기에 쓰러져 죽고 싶습니다. 나는 살아있고 내 안에 진리는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부분적으로 바꾸지 마시고 내 영혼 깊은 곳에 강림하셔서 나를 찌르시고 쪼개시고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까지 그렇게 찔러 쪼개셔서 나를 주 앞에 새 사람 만들어 달라고 그때까지 그 진리를 곱게 붙들고 살겠노라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너무 끝나서 찬양 없이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리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통해 십자가로 돌아왔는지 하나님 저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진리를 붙달고 붙들고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마음으로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저희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어지다. 아멘.